보고 싶다 너의 미소 가만 긴 생머리 하나하나 떠올라 추억하게 만든다 듣고 싶다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바람결에 날리던 아련한 너의 향기 추억이 내린다 가슴을 젖힌다 피할 수 없이 소나기처럼 싶다